누가복음 1장 35절 한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번 주는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날로 질그릇의 존귀함이 담기다. 질그릇과 존귀함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표현한 말씀이죠. 미우라 아야코가 노벨 문학상 받은 미우라 아야코가 척추결핵으로 10년간 병원에서 누워 있었는데 그때 쓴 신앙의 고백록이 이 질그릇에도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거의 처음 읽은 어린 시절에 신앙 수상집 혹은 신앙 간증집이 아니었을까.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먼저 읽기니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손때가 묻고 벌써 빛이 발해 있었던 책이에요. 옛날에는 뭐 제가 살았던 시절이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지금보다는 책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잖아요. 또 그리고 모든 책을 살 수 있는 형편도 사실은 아니었고 그래서 책이 참 귀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중에서 드물게 접해졌던 신앙서적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질그릇에도라는 거였어요. 참 경이롭고 기이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 왜 느리 빼는 복음성가 최기라 복음성가 있었어요. 최기라님에게는 제가 느리 뺀다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돌아와 돌아와 하여튼 꽤 한절 듣는데 꽤 오래 걸려요. 이제 되게 교회에서 차인별로 그 최기라 찬양을 좀 틀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늘어져가지고 아주 들을 때마다 좀 그랬는데 일종의 병상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은 그런 거 아닐까. 왠지 짐짓 실제로 하나도 좋아 보지 않는데 지선아 사랑해. 저 이번에 LA 가서 이지선 만났어요. 네. 새생명 비전교회 갔더니 거기서 예배드리더라. 이번에 박사학위 했고요. 네.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이 소개시켜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래 고통 중에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건 당연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차라리 화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글쎄 내가 병상에 누워서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 글쎄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의 책은 좀 달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경이로움에 빠져들었어요. 그 10년간 병상에 누워있다는 건 뭘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절절히 느껴지는 굉장히 신선한 말이죠. 정말로 이 미천한 것 속에 거룩한 게 담기고 유한한 것 속에 영원히 담기고 그리고 그 불행 속에 정말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어떤 희열과 벅참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그릇에도라는 말이 그때는 성경에 있는 말인 줄 몰랐어요. 그냥 제가 처음 접한 신앙서적의 주제였는데 갈수록 그게 마음에 와닿고 또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질그릇에도 그게 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질그릇에 대한 이 탄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미천한 질그릇, 모든 유한하고 잘못된 것 투성이, 내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것들, 마치 운명처럼 내게 있는 일그러진 DNA. 성격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분은 별로 없으시죠? 혈액형도 자신 있는 분, 뭐 어떤 혈액형이 좋아요? B형? 나쁜 남자? 옛날에는 B형이 그렇게 좋은 혈액형이 아니었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근데 사람들의 이런 생각 평가도 자기들 좋은 대로 막 바뀌는 것 같아요. A형이 옛날에 굉장히 좋은 혈액형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AA, 트리플A, AO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 같죠. 뭐 어쨌든 O형이든 A형이든 AB형이든 B형이든 사람들 자기 혈액형에 별로 자신감 있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자부심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있죠. 그러나 자기 인생에 자부심 있는 사람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포기한 것들이 꽤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어떤 것에 집착해서 뭐를 이룬 사람은 그만큼 그것에 철저하기 때문에 철저하지 못했던 다른 것에 대한 상실감과 피의식이 커요. 공부 못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해본 사람은 이제 그런 게 대한 피의식이 있고요. 뭐 가다가 막히면 자꾸 자기가 지나왔던 갈림길로 돌아가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접속법 미식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실감과 피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엘리트, 뭐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런 일이 없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 금메달을 따고 챔피언이 되고서도 이제는 다 잊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훈련할 때 고됨과 상처를 입었을 때의 그 아픔이 늘 눈물을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성품에 자신이 없고요. 그리고 내가 한 직업과 길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만족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고 살지만 그러나 한 10분, 15분 자꾸 얘기해보면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는 어두운 부정적인 자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존귀함이 담길까 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건강과 체력에 대해서도 자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다들 씁쓸해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부상병동이에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알레르기가 아주 극심했을 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소개를 받고 호프하임에 있는 병원에 가서 닥터 밀러라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건 그랬어요. 당신은 알레르기가 없냐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런 질문 많이 받는다고. 나도 있대요. 자기도 있대. 그러면서 그분이 뭐 신앙인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말끝마다 뭐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꼭 나쁜 건 아니라고 꼭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폐기능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뭐 그렇게 나쁘지 않대요.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데 그렇게 나쁘지 않대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꼭 나쁜 거 아니래요. 아이 세상에 그러면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예. 그러나 묘하게 제가 의사로서 신뢰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분이 스키 휴가를 갔다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왠지 그게 정겨웠습니다. 그래서 아니 진료도 해야 되는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물론 자기가 굉장히 빨리 탔다고 예. 스피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타서 예,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뛰는데 밑으로 그걸 잘 못 봐가지고 그냥 곤두박질을 쳤대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다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합니다. 그분에게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갈 때마다 문제가 있어서 갔을 텐데 근데 언제나 저를 건강하게 취급하고 저에게 건강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갖게 한 분. 것으로 경험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질그릇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알레르기가 없었을까? 위궤양은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꾸 떠나가고 모함받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찾아다녔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면 분명히 위궤양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냥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뭐가 생긴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위장장애 같은 게 있었을 거다. 스트레스가 없었을까? 있었을 거다. 알레르기? 그때는 알레르기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요즘 같으면 알레르기도 있으셨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망의 충동을 계속 받지 않았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리비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소재화해서 인간적으로 예수전을 펴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 뭐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마귀가 그의 안에 있는 욕망과 죄의 요소가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존귀할 수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보면 존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복음서의 시각들마다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므로 그는 거룩했고 온전했다고 마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의의가 뭐길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주리고 목마른 사람. 그 하나님의 성품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중심성 속에 자기를 두고 살면서 목말라 했던 사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을 본 적 있어요? 목마른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물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가면 제일 중요한 건 물이더라고요. 단기 선교 때 제일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 깨끗한 물. 선교사님들이 놀래요. 한방교회 사람들 물 진짜 많이 먹는다고. 이번에도 엄청 먹었습니다. 예산보다 훨씬 더 먹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물보다 중요한 건 없고요. 그 앞에서는요, 뭐 이 사람이 사역을 잘하든지 말을 잘하든지 뭐 아무 구별이 없어요. 제가 그 한 가지 관점을 갖고 한번 봤는데 거기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마르고 그러면 다 물을 찾고 물을 먹고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목마르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 그 다음에 뭐 시대의 혁명을 꿈꾸는 시카리파의 젤로 땅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은 38년 된 병자, 아니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남편이 다섯 있던 여자, 그 어떤 누구라도 그들이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은 너에게 물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으리라. 목이 마르다고 하는데 물을 주는데 다른 전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와서 값없이 그리고 대가도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의 전형이고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주님께 목말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목마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목마른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까요? 물이 필요 없는 사람, 그건 이미 건강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겠죠.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하고 자고하고 이미 비틀어진 인생이죠. 예배드리는데 목마름이 없는 예배자, 그건 버림받은 장작개비 같은 존재입니다.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내면에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 중증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모여서 조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늘 졸다가 가끔 가다가 아멘. 캐캐묵은 얘기를 하는 분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하시면 항상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예.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아 이제 산전수전 다 깎여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나는 별로 기대하는 것도 없고요. 새로운 것도 없어요. 네, 그냥 가라앉은 마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거는 죽었다는 증거이지 성숙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신구약 성경 영어로도 독일어로도 있고요. 신앙서적도 이것저것 다 봤어요. 그래서 내게는 새로운 게 없어요. 천만에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이 필요 없어도 된다는 사람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갈수록 목이 마른 거예요. 갈수록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목마름을 선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늘 목마르셨어요. 십자가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목마르셨던 분. 제가 늘 예배자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건 그 바보의사 안수연이죠.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늘 목마름이에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이제는 아 나는 헌신자고 구원의 확신도 있으니까 나는 밖에서 애기 보고 그냥 밖으로 맴돌 거예요. 니들이 들어가서 예배. 그것도 중요하고 훌륭한 자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예배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구도자. 저는 여러 가지 저에게 칭호를 주고 그 중에 하나 택하라면 예 목마른 구도자. 그거보다 좋은 칭호는 저는 하나도 없어요. 뭐를 좀 잘 아는 사람. 예. 이상하게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목마른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하심을 선포하고 그 권능을 드러내신 분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또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 성령에 충만했던 분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아버지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신 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몇 모습을 통해서 이 목말라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서실 수 있었는가 그거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그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실 이요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지만 고유넘버 달고 오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거룩함은 존귀함은 유일한 고유번호에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요 자기 고유번호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지난번에도 이 기악팀에서 바이올린이 떨어져가지고 예. 바이올린은 되게 악기는 비싸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은 뭐 목도 툭 부러질 수 있고요. 약하게 만들었어요.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걸 어떡하냐고요. 뭐 철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좋은 소리가 안 나겠죠. 연약하게. 그러나 좋을수록 연약하지만 고유번호가 있는 거겠죠. 우리 인생은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구원자 좀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비치해놓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의의가 되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고유번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의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란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자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을 얘기할 때 중심이 잡힌 사람,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해집니다. 인생에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중심이 분명하게 잡히면. 장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핵심 원리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핵심 원리를 붙잡으니까 나머지 우수리, 언저리들이 그렇게 큰 걸림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내 삶이 평안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에 사소한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해서 어디를 가셨냐면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근데 그 시험 받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중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목말라 하고 하나님 중심성이 분명한 사람, 그러면 다 된 거예요. 한국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광고 중에 카카오 스토리 광고를 하는 걸 제가 TV에서 봤어요. 카카오 스토리를 뭘 광고하나 봤더니 카카오 스토리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게 때문에 뭐 소소한 이야기, 카카오 스토리 뭐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예. 갈수록 사람들이 소소한 이야기에 더 집착한다 하는 것이죠. 네. 이제 메타 스토리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우리들과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소소한 이야기. 그거 너 어디서 득템한 거야? 뭐 어디로 들어가면 돼? 사이트 들어가서 알려주고. 뭐 큰 얘기하면 아 귀찮아. 그런 얘기 나하고 하지 마. 네? 그냥 네 신발끈 어디서 사는지 그것만 얘기해 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고요. 제가 시작할 때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너무나 많지만 그것들 중에서도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함성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지만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얻지 못해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은 언제나 동일하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선순위 분명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에서 욕망들을 조금씩 저울질하는 그런 삶을 꿈꾸지 마세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제자들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사람들이 이리 따라오고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나 그는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자유함이 있었어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나고 배가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뱃고물에서 머리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바람이 불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합니다. 자유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둥지를 틀면 어떠하리.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면 어떠하리. 우리에게는 하나님 중심성과 하나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질병이 찾아오면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이가 예수님에게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 내게 그렇게 합니까? 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권세가. 연약하신 그분은 유일한 고유 번호를 달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속이 자유하셨고 그리고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아까 간증을 들으면서 뭐 제자훈련 다 했네요. 왜냐하면 적용과 결단하고 선포까지 하니 다 끝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훈련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의 적용과 결단과 선포입니다. 내가 손과 발에 선포하고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의지를 자기가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자기의 내 손과 발에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선포하셨어요. 제가 단기 선교 가서 이 명령형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명령형. 예.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온유한 명령형으로 이게 예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우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 명령형은요 갈등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하세요. 예. 형제님 이번에 꼭 양육반이고 들어가세요. 예. 왜 나를 강요해? 예, 진리는 거룩한 강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선포하신 거예요. 좋은 리더는 명령형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거룩이 인격화되다. 어떻게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주님 안에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그리고 언제나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전히 부활하신 줄 모르고 낙기와 낙심과 시리에 젖어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설계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예, 거룩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설계를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가 복음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복음의 길은 완전해요. 그 DNA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목사님 분명히 문제 생길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복음의 길은 완전하거든요. 복음의 길은 완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리고 선포하며 나간 가정의 길이 그러다가 세옹지 말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무슨 뭐가 끼어들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냥 선포하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의심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좌절과 한계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연약하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좌절과 한계를 말이죠. 푸념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연약함에서 출발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연약함은 마치 아침 이슬이 이파리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것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달을 덮은 것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에게 원치 않은 질병도 찾아오고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자녀들을 기르고 자녀들을 위한 삶은 여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자신 없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함이 담겼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자유하고 그리고 권세 있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기셨고 너희도 승리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질그릇과 존귀함,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만 말씀이 되어서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